조선반도에서의 긴장 상태 완화를 요구하는 긴급 집회가 최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집회에는 전 국회 참의원 부의장, 조선의 자주조평화통일지재 일본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집회에서는 보고에 이어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집회에서는 일본 당국이 조선반도의 긴장 완화와 일조 국교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미국이 조선과의 대화를 통해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호소문이 채택됐습니다.